Portuguese. Ryan is back with his prime team. Robert, let's go. Tough한 너로 날 만날 때 네 맘은 속 단결로 골라줘 미운 짓을 해도 좋게 보여 널 갇혀버린 난 lucky boy yeah, 아까 전에 나눈 대화에서 여자 난 내 맘을 알아채 널 표정이 너무 쎄하였어 이제 나 껴안아줘 my baby I love you baby 내 여자 누가 뭐래도 넌 내 여자 어떡하면 칭얼대고 어린애 같지만 이런 나를 좀 더 껴안아줘 Get chilly, I'm the dude like the diamond. Good got your hand, go catch some money, baby.